솔직 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 구락부.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화 파일럿 녹음을 거쳐서 이것도 비공식 1화 혹은 2화. 네. 자, 저희 팟캐스트 소개부터 본론부터 바로 갈게요. 팟캐스트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팟캐스트 이름은 청년 구락부. 네. 청년 구락부. 청년 구락부. 구한말 용어죠. 네, 구한말 용어. 예. 그래서 청년은 사전적 정의를 읽어드리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혹은 성인. 그리고 구락부는 클럽의 음역어예요. 일본식 음역어. 그래서 청년 셋이 모여서 고민, 시사, SNS 이슈, 취업과 회사 생활 등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의 목표는 딴 건 없고 저희끼리 청년들끼리 수다를 떠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를 듣고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하는 게 조금의 바람이고요. 저희 팟캐스트 일단 패널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제 앞에 계시는 우리 희망천님. 네, 안녕하세요. 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태욱, 저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망언. 서울 사람들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마음엔 인천으로 간다는 그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천이지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앞에 희를 붙여서 희망천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빛이죠, 빛. 예. 옆에 이제 저희 지읒받침. 그렇죠. 지읒받침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대척점에 계시는 토르님. 아, 네. 반갑습니다. 토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신체의 토르의 망치 요리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토르라고 부르시는데 되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네. 늘 어필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다고 항상 본인이 어필하고 있고. 아 실제입니다.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그 누구도 검증하진 못했지만. 일단 검증하러 가시죠. 싫어. 싫어요. 싫어. 거절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희망천과 비슷한 류로 2부죠. 2부. 2부 망천에서 나온 2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망원에서 출발해서 부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를 제 패널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화가 저희가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럴 기미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뭐 아무런 경력이 없다는 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궁금하신 청취자분도 계실 테고 사실 뭐 알바야? 뭐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맞아. 세 명의 근황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르님부터. 토르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 이번 주 너무 더웠어요. 진짜. 너무 더웠어. 진짜 상상 초월로 더워가지고 헬조선! 네, 진짜 괜히 헬조선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일단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거리가 좀 출근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히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운동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하진 않아요. 원래 생각만 있고 운동이라는 게 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나는 그 더우면 아씨 너무 덥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고까지 넘어가네요. 신기하다. 이게 약간 희망천님은 살피짐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살이 찌면 찔수록 이게 덥다는 게 막, 느껴져요. 아, 배로 느껴져요. 배로 막 엄청 많이 느껴져요. 네. 부대 끼고 빨개지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토르님은 자가용이 없으신가요? 자가용 엄마 차가 제 차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저번에 제가 운동 끝나고 네. 제가 생활 배드민턴 치는데 운동 네. 끝나고 이제 아는 지인분 차를 탔는데 차가 더더워. 아 요즘에 차 와. 죽어요. 차가 맞아. 뉴스 보니까 그 의정부인가 거기서 그 유치원 아동 어디지 네 살인가 일단 아동을 방치해 두고 어디든지 네. 아무튼 최근에. 아기를 방치하고 나갔다가 애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장시간 방치해가지고 이게 지금 더위는 진짜 죽어 잘못하면 사람 죽죠. 네. 너무 위험해. 그거는 아마 근데 제 생각에 성인이었어도 죽었을 거야. 맞아요. 진짜 지금 날씨면은 너무, 너무 슬프더라 그 기사. 네네. 아까 우리 그 제가 희망천님이랑 저랑 여기 이제 저희 녹음하러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천님이 몸모로 앞자리 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에 태닝이 잘 안 돼 있었나 봐. 햇빛이 그냥 일광욕했어 오면서. 너무 더워 너무 차 안에. 아 근데 진짜 덥더라. 저는 뭐 금방 내리지만 기사님도 고생하시겠더라고. 자, 더위에 지쳐서 고생하신 분 모든 저희 헬조선에 사시는 분들 다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님 아 이분은 저죠. 희망천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더웠는데 이게 또 회사 다니니까 안 했으면 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더운 거 잘 못 느꼈고 아 저희가 또 회사 앞에서 바로 자취를 하기 때문에 아 좀 덥다 싶으면은 바로 회사 도착. 자취방은 에어컨이 있나요? 네. 그래서 오. 에어컨 틀고 자고 저는 그 뭐지? 어제 뭐 TV 동화 아니죠? TV 동화 채널 A 그 영화 그 영화래 그 뉴스 보니까 지옥고라고 하더라고요. 지옥고 지 반지하 그 다음에 옥탑방 그 다음에 고시원 아 지옥고 네, 지옥고 청년들이 지옥고에 살면서 지옥고. 여름을 나고 있다. 정말 힘든 여름 나고 있다 했는데 네, 저도 옥탑에 말이 되네. 옥탑에 살고 있지만 아 힘들구나. 난 에어컨 틀고 사는데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엔 에어컨이 없어요. 오~ 저희 집엔 에어컨이 없고 와 요즘에 에어컨 없으면은 진짜. 가혹행이에요. 그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가혹행이야. 제가 군대를 최근에 전역을 했는데 저희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이 군대에서는 이제 사실 싸잖아요. 전기세가 세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군대가 그리운 적이 거의 없는데 잘 때는 군대에서 사실 약간 에어컨 이렇게 엄청 빠방에 틀어놓고 그러니까 군번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군번이 최근 군번이라서 요즘에는 잘 때 거의 에어컨 되게 빠방하게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가끔 추우면 이제 모포로 여기 뭐 뭐야 목구까지 덮고 자는데 아, 엄청 네. 시원하게 자는 편인데 집에서는 진짜 너무 더워. 그 군대 그리워요? 그것만 딱 그만큼만 에어컨만 집에 뜯어다 놓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군대가 그립다는 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이제 또 방학 대비 뭐 수업 준비 같은 걸 하고 있고 또 물 밀듯이 방학 때 이제 애들이 쉬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시간표도 옮기고 방학 때 쉬면은 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걸 잘 모르나 봐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면 아 이게 내 실력이지 뭐 방학 좀 맞아. 한 달 좀 쉬어도 상관없지. 그러다 이제 피똥 한번 싸봐야 정신 차리고 그러는데 그렇죠. 조져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렇죠. 하지만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죠. 이미 늦었다. 그 초중고등학교 방학이 되게 짧지 않아요? 그렇죠. 여름 방학이 한 달. 저희 때는이라니까 또 약간 저희 뭐 다 같은 때잖아요. 네. 근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콘데스트 약간 또 이쪽으로 가는데 저희 뭐 7차 교육과정 아닌가요? 이해찬 총리가 만드신 그렇죠. 7차 교육과정 수학이 가장 헬로브 헬로 다닐 때 맞아요. 불수학일 때 아우 노답노답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학이 엄청 짧죠. 다 토요일날 쉬니까 학교들 맞아. 저희 때는 그 놀토라고 이유는. 해서 따로 있었죠. 맞아. 그 놀토란 말도 없어졌다 이제. 그죠. 놀토가 이제 저희 막 토요일날 CA 활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저 토요일날 학교 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서 저도 그쵸? 고등학교 때까지 갔어요. 맞아. 네.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토요일날은 당연히 쉬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어머니 아버지도 제 생각에 막 주말에 일 나가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토요일날 출근 안 하면 뭐 좋은 회사 뭐 이런 데서 네, 맞아. 거의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토요일날 자체가 다 쉬니까 네. 그렇게 자라왔으니까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일자리를 가지게 될 때도 토요일은 당연히 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조금씩 시간대별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죠. 그렇죠. 네. 뭐 대충 근황 토크 된 것 같은데요? 네. 근황 및 치사를 이렇게 한번 써볼 네. 것 같아요. 되게 저희 거의 약간 물수제비 뜯듯이 이렇게 찹찹찹 이렇게 지금 시사도 한번 쉬고 아주 얇게 너무 얇게 너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지도 몰라. 저희한테 뭐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도 그냥 들은 거야. 맞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헤드라인만 네. 봐요 저희도. 검색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은 박식한 척 하고 있는 새 남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코너죠. 요절복통 지구촌 소식 요지경 뉴스. 자, 요지경 뉴스를 준비하신 분은 네, 희망천님 준비해 주시죠. 우리 집 앞이 버스 정류장이라면 오, 다 전반적으로 네. 딕션이 안 좋아. 더워서 그래. 네. 아우 진짜 덥다. 다시. 우리 집 앞이 버스 정류장이라면 중국에 등장한 가짜 버스 정류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장난 아닌데? 네. 중국 우와. 안후이성 허페이시 야후 아이쿠에 실제와 유사한 가짜 버스 정류장들이 등장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허가 없이 설치된 버스 정류장만 무려 45개에 이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네, 대단하죠. 와, 여기는? 해당 버스 정류장을 진짜 버스 정류장으로 착각하고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관리당국은 3일 안에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교육업체가 스스로 홍보를 위해 광고 행사에 의뢰한 곳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명확한 설치 주체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 리우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 정류장이 가짜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죠. 네. 진짜 근데 사진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저도요. 네. 네. 왜 버스 정류장인데 이거 그냥? 이 처음에 그 희망천님이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뉴스 링크를. 근데 그냥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다. 뭔데 이게? 네. 네, 끝까지 맞아 읽어주세요. 한편 중국 대중교통관리국은 가짜 버스 정류장들을 곧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요절보통 지구촌. 와, 이제 이 나라는 진짜 다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진짜가 없어. 여기는 진짜 대단해. 제가 중국 때문에 느꼈는데 이거 봤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 기독교를 다니진 않아요. 다니진 않는데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어. 중국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만들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니까. 여기는 못 만든 게 없어. 맞아. 깜짝깜짝 놀래요. 다 종이박스를 녹여서 막 두부를 만들고 물을 종이박스를 녹여. 그걸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무가 이제 섬유질이잖아요. 섬유질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종이 섬유질로 이렇게 물을 만든 거야. 내가 그거 뭐 깜짝 놀랐어. 다 만들어 다 여기는. 여기는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예전에 한창 그 중국 가짜 음식 많이 나왔잖아요. 아, 만두 네, 막 이런 거. 저는 가짜 달걀 보고 뭐 그거 달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왜 가짜로 만들어 했는데 그게 몇 원이라도 싸니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쪽은 저희랑 생각하는 게 달라 진짜. 근데 저는 이 기사 보고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이 리우 씨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버스를 타는 이게 타는 데가 내가 봤을 포인트야. 이게 탄다는 얘기는 왔다는 얘기죠. 기사가 거기에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코난으로 추측을 해보건데 기사가 설치했어. 아니 기사가 설치하지 않고서야 가짜 버스 정류장 어떻게 기사가 가? 근데 아니 근데 사진을 보면은 이게 너무 똑같아. 그냥 편말만 버스 정류장 이렇게 그 간이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시설. 정류장을 만들었어.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햇빛 가림막도 있고 광고판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45개나 있는 거야. 광고판도 들어가 있어. 속을 수밖에 없지. 말이 돼? 아니면은 이게 여기 정부 당국이 모르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교통 시스템 이거는 애초에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반증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중국은 절대 다 이런 식이죠. 저 제 느낌이 이래요. 중국에서 하는 행위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느낌. 그렇죠. 뭐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는데 제일 자본주의스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가 돈에 가장 많이 움직이고 돈에 제일 민감한 나라.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로비를 한 거야. 그래서 깔았는데 정부 당국 모르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뭐 공산당 그쪽 뭐 그 지역 그 지역의 뭐 시당 위원 정도는 아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치. 어차피 공산당 까도 되잖아. 우리 대척점인데. 몰라. 나고 까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우리 방공인데. 빨리 멸공의 뿔 틀어 정신이.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가가지고 이게 나랑 돈이 다 안 들어간 거야. 그치, 이분님이 무슨 고위 관직자야. 근데 제가 친한데. 아 우리 집 앞 버스가 안 와가지고 힘들다. 그러니까 정류장 하나 정류장 하나 밥 한 끼 살 테니까 정류장 하나 정류장 하나 지워주라. 가능해. 여긴 돼. 난 여긴 된다고 봐. 근데 내가 이걸 조사하다가 잡은 거야. 그렇지. 이거 씨, 누가 지웠어. 씨발 뭐야 이거. 그렇지. 조용히 이부가 가가지고 야 그거 내가 했으니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니면 조용히 해. 그걸 얘기를 까먹은 거야. 그렇지. 내가 충분히 가능해. 여기는 돼. 중국은 돼요. 아 여기는 진짜 약간 상상 우리가 얘기한 이 시나리오 외에 더 기상천외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막 진짜 장풍, 그 소림사 아, 예. 막 이런 게 진짜 있을 수도 있고 막 장풍 쏘고 진짜 몰라요 여기는. 아, 여기는 그럴 만한 곳이에요. 중국 제가... 비난 비하하는 거 아니고. 네. 제가 그 제 사촌이 중국 교환학생 갔다 왔는데 네. 그 샤오미폰을 써요. 네. 그래서 샤오미폰 이제 정품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야 뭐 그 중국에는 짝퉁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 함부로 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네 거는 뭐 대리점 가서 샀어? 공식 대리점 가면 사면 되겠네. 근데 걔가 공식 대리점에서도 짝퉁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시. 야 그럼 너는 그럼 어디서 샀어? 근데 아 자기는 중국 친구가 이 대리점은 짝퉁 안 판다고 해서 가서 샀다. 그래서 좀 그 말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와 정식 대리점에서 짝퉁을 팔 수 있다고? 이게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에서 요즘 이제 저는 이게 같은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핸드폰이 10개가 쫙 나온 거예요. 아, 그거 그래서 그럼 핸드폰이 그냥 그 한 회사 뭐 샤오미나 네, 뭐 아까 네. 말씀하신 화웨이 네.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나온 핸드폰에 해가지고 그냥 컬러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신제품 전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다른 회사래. 그 뭐냐 디자인이 유행해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열 몇 개 브랜드가 다 똑같이 만든 거야. 와. 그 아이폰 X 디자인이. 위아래로 그 뭐야 아 위쪽에 이렇게 X자로 뿔처럼 되어 맞아요. 베젤 형식.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성공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브랜드가 성공하면은 다 샤오미도 애플 따라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그 샤오미를 따라하는. 그렇죠. 또 그걸 따라하는 또 따라하는 기업이 있고 그걸 또 따라하고. 중국은 진짜 옛날에 한국 보는 것 같아. 한국도 원래 짝퉁. 그죠, 한국도 물건 가져서 뜯어보고 안에 이렇게 만드는데 하면 또 똑같이 만들고. 그 전에 또 저희 대선배님이 일본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일본. 네. 근데 다들 아시아 사람들이 젓가락질해가지고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 벗겨요. 금방 만들어. 그리고 이제 발전은 더 잘해. 돈가스 있잖아, 돈가스. 그쵸. 짜장면. 그쵸. 짜장면 한국 음식이지. 맞아. 짜장면은 한국 음식이지, 한국 음식. 맞아. 아, 근데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좋다. 아, 있으면 너무 좋아. 저도 바로 저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게 2부하고 망쳐에선 가능합니다. 2부하고 망쳐에선 가능하죠. 왜냐면 역세권이나 뭐 이렇게 버스 세권이어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리고 역에서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 걸려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해. 저는 뭐 다 가깝습니다. 지하철, 버스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2부 망쳐 경기도 이쪽은 버스가 되게 중요하죠. 버스가 교통의 핵심이지. 저희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자취하시는 분들은 보통 경기도에 살아요. 왜냐면 서울에 살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자취하면서. 그분들 보면은 와, 출근하시는 게 거의 뭐 대장정. 대장정. 5시나 6시쯤 일어나 가지고 쉽지 않아. 그거부터가 진짜 업무의 시작이야. 그럼 희망천이 몇 시에 일어나죠? 기상 시간? 저 7시. 몇 시까지 출근이죠? 8시 반. 8시 반? 1시간 반. 토르님. 전 9시까지 출근이고 전에도 7시에 일어나 가지고 바로 씻고 바로 나가요. 확실해요? 저 확실하죠. 안 그러면 돈 안 주는데. 근데 제 아침은 되게 여유로운 게 7시에 일어나서 한 7시 20분쯤에 일어나서 7시에 눈을 뜨죠.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뒤척이다가 7시 20분쯤에 일어나서 아침에 고기를 굽습니다. 응? 밥 먹으려고. 밥 먹어? 저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머리 감고 양치질을 하사 가서 하고요. 군대인데? 아, 네, 가까웠지. 네, 저는 회사에서 집까지 5분 걸려요. 회사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명동 지역에 있으니까 솔직히 집 구하면은 그냥 회사 안 다니는 그렇죠. 그죠. 월급 루팡. 맞아. 월급 루팡. 삭제. 맞아요. 월급 삭제. 넘어갈까요?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진짜 얇게 훑고 네.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팩트 체크 안 된 거 아시죠? 네. 그 관시 얘기 이런 것도 저도 두 번 건너드린 겁니다. 네, 이 코너 네.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원래 뉴스라는 게 그냥 저희 썰이죠, 썰. 그냥 저희들끼리 수다 떨고 이럴 수도 있구나. 기자들도 수도 다 있구나. 확인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나중에 뭐 죄송하다 하면 돼. 네, 그렇죠. 나중에 정정 보도하고. 네. 빨리 저희는 사과할 수 있으니까 이의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언제든 네. 저희는 바로 숙입니다. 네, 팟빵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바로 숙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 담백한 청년들과 청년그락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준비한 이제 두 번째 코너죠. 두 번째 코너. 재미난 청춘들의 SNS 이야기 대수 겸물로 겸물로 겸물로 자 에코 한번 넣어봤고요. 아우 기침나 더운데 씨. 아, 네 너무 더워. 아. 대수 겸물로 저희 대수 겸물로는 단순해요.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나 각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인명으로 사연을 올리는 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소재로 저희끼리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그쵸 코너죠. 이 코너는 저 2부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수분 저희 단국대학교 대나무숲에서 준비한 대수분이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다섯 글자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두 집 동거녀. 네. 그렇죠. 이거 제가 지었어요 이름. 희망천님께서 기가 막힌 또 네이밍 센스로 작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2,856번째 울림 샵 사랑 샵 사랑 해시태그를 장난 아니지? 샵 이별 이 지금 이게 가운데 슬리시가 있는 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2018년 7월 4일날 올라온 글이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는 남학생입니다. 여자친구랑 1년가량 사귀다가 남사친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엄청 심할 정도로 싸우는 걸 반복하다 보니 여자친구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짐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걸 눈치채고 어디서 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동아리방에서 잔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동아리 형 집에서 같이 잔다고 한다더군요. 아니 아무리 싸워도 같이 있기 싫다고 해도 사귀는 사이인데 다른 남자 집에서 살림을 차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비정상이죠.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 씨 행치.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봐서 또 저런 헛소리라는 거. 자 일단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우리 공식 우리 청년 구락부 공식 연자 랄림. 연자 랄리면서 R 오케이 연자 랄림 우리 토르님께서 한번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거는 제가 겪었으면은 가서 그 선배 형도 그 대가리 깰 거예요. 일단 대가리 깨고 여자친구는 와사바리를 털 거예요. 이게 좀 그런 말 좀 쓰지 맙시다. 아, 왜요? 와사바리 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터는 거예요? 일단 귀샤대기 귀샤대기 한번 쫙 올리고 제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리게. 아 진짜 데이트 폭력.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저는 못 견뎌요.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저는 원래 보수적이기도 한데 이건 정말 이해해줄 수가 없어. 내가 저는 약간 사랑하면 약간 미쳐요. 그쵸 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 아 근데 여자를 뭐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안 해요. 저는 안 돼. 저 약간 저 완전 헌신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그쵸. 아가페.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람. 그렇죠. 예수님에게 하는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사람 같이. 저도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짓을 당해서 저는 다 했어요. 씨발. 아 씨발. 진정해. 진정해. 뚝배기를 깨고 뭐 와사바리 뭐 이런 말을 썼지만 이거는 실제 못해요. 네, 정확한 반대. 네, 반대요. 그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네. 해도 전 참아요. 네. 혼자서는 집에서 막 술 까고 전화 저희들한 전화하고. 아, 그래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만해 씨발.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할 가치가 없어. 반대 대나무숲 이거 이 사람 잡아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잡아. 이거 잡아가지고 보호 감찰 해야 돼. 이거 남자친구도 보호 감찰 해야 돼. 이거 사고 친다니까 이런 거. 아, 내가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이거 보호 감찰 필요해 이거는. 진짜 사고 쳐 이거는. 잘 봐요. 이분님 생각해봐. 여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분 말고 뭐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분이 아는 선배 제가 선배잖아요. 갈 때 없다가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예 상상해봐. 잠깐만. 화내지 말고. 눈 돌아가지 말고. 눈 돌아가지 말고 나한테 욕하지 말고. 너무 화고는데? 화고지. 너무 화고는데? 막. 우리 집 찾아왔더니 나랑 어깨 동무하고 TV 근데, 보고 있고. 야 잠깐만. 나 TV 보고 있는데 샤워하고 있고 여자친구. 가까이 하나 들고 있고. 아 근데 왔어? 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유사 사례? 유사 사례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뭔가를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뭔가 술자리에서 끝나고,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그 친구가 먼저 이제 집에 가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데리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을 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역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저를 기다리다가 어떤 남자들이, 남자 3명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뭐 어디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여자애가 이제 여자친구가 길 알려준 거지. 근데 갑자기 남자애들이 이제 약간 이제 취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리까리 하니까 여자애가 그 느낌을 챈 거죠. 남자애들 보면 딱 아니까 저 사진 나와. 네. 또 왔고 나오지. 왜? 홍대, 홍대 이제 저도 구홍대로로서 그 딱 보면 사이즈 나와요. 그래서 접근한 거야. 그런데 한남 새끼들 문제야. 근데 이제 여자애한테 이거는 또 좀 발끈한데 이 여자애가 이렇게 잘 알려줬더니 남자애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 길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술을 사겠다고. 뜬금없이. 뜬금없이 술을 사겠다고. 그래서 또 여자애는 어떻게 거절하는데 간 거지. 어디 술 먹으러? 미친 거 아니야? 남자 세 명이나 술을 먹으러 간 거야. 거절했는데 끌고 간 거지 사실. 아 부럽네. 한남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끌고 간 거지. 뭐가 끌고 갔는데 부럽네. 나한테 안 될 사람이네 진짜. 나한테 연락이 끊긴 거야. 연락을 하다가 나한테 뭐 모르는 남자들한테 길을 알려줬는데 고맙다고 나한테 술 사준대 하고 나 가. 그리고 연락 뚝 끊긴 거야. 나 이제 흰자이 검은자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눈이 돈 거지. 그거는 진짜 미치지. 난 눈이 돈 거야. 근데 아 일단 얘기해. 눈이 돌아가지고 자 온갖 그 역 근처에 있는 술집이나 술집을 다 갔어. 갔는데 찾았어. 찾았는데 진짜 마시고 있었어?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쇼크야. 의자가 우연치 않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 한남들이 이름 안 되는데 남자들이 나도 약간 희망천님 쪽으로 가는데 아 이제 매갈서 남자들이 이제 자리가 뭐 의자가 없다는 막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해가지고 내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를 정정 전 여자친구를 무릎에 안 치고. 아, 야, 뭐, 와,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펜을 또 제가 갑자기 감정이입해서 지금 떨어뜨렸는데 진짜 싫어? 싫어. 이거 노 MSG 이거 안 쳤어. 이거 와. 이거 없어. MSG 없어. 진짜 그 순간 빡쳐가지고 내가 손잡고 끌고 나가려고 그랬어. 야 따라와 나와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남자들이 당신 누구신데요?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쇼크는 그 전 여자친구가 그냥 아는 오빠예요. 아는 오빠의 무릎 위에 올라가진 않아. 아니 이부한테 아는 오빠라고. 내가 아는 오빠라고. 내가 아 이부가 내가 아는 오빠라고. 이부를 아는 오빠라고 소개한 거죠. 이런 씨발. 아 이거는 나도 좀 이건 씨발이다. 그냥 그 자리에 손잡고 있다 끌고 나와서 얘기도 안 나 집에 갔어. 와 너무 화나가지고. 난 그냥 갈 것 같은데.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은 거야. 이성까지 내가 얘기를 못 할 것 같은 거야. 입 열면 바로 욕 나오지. 근데 내가 진짜 좋아했었던 여자친구여가지고 차마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나름의 약간의 의리는 지고 싶어서 그냥 진짜 약간 컴퓨터 전원 끄듯이 띠고 그냥 난 집을 바로 가버렸어.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여자가 되게 이상하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연의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채님? 메갈의 눈으로 봤을 때. 메갈이 아니야. 메갈이랑 진보의 눈으로 봤을 때. 하지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려고요? 이런 씨. 이거는 아니, 당해봐야 돼. 되게 웃기다. 웃기다고? 아니 웃긴 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아, 근데 진짜 화나죠. 화나고 헤어지지만 아, 근데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2차 이야기고 사실은 이 댓글들을 보면은 동거했다는 얘기서부터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아놓는 게 많거든요. 네.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거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저도 그냥 저는 안 하고 싶고 권장하는 편도 아니긴 한데 그냥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요즘 이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랑 물론 뭐 문화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전에 이제 직접 같이 살아보면서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방법이니까 공고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거의 동거처럼 산 적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네. 뭐 이러면 어떡할 거다. 한 3일, 주 3일 같이 지내고 주 2일은 뭐 집에 가고 뭐 이러면은 사실상 동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이게 달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동거는 진짜 생활비도 공유를 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임대료 아. 그거 같이 내고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달라져. 그렇지. 아.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같이 사는 그 공동의 집이 되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무 분담이 또 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굳이 동거를 안 해도 여자친구랑 뭐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자취를 하셔가지고 자주 놀러 가서 네. 뭐 주무신다 이러다 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 잔다고? 잘 수 있죠. 낮잠 같은 거 아니면 10분씩 이렇게 피에스타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동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반대도 아니고 생각 그런 사실은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 가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얘네 동거를 은근히 꽤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동거를 와 우리는 동거한다 절대 말 안 하죠. 해도 왜냐면 사회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걔네는 되게 나는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 여자친구랑 같이 살아 그리고 아 우리 지금 집 같이 보러 다니는데 너무 집이 안 보여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되게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뭐 20살 뭐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0살 21살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냥 문화적 차이구나. 동거를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구나. 어차피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결혼 사실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결혼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또 프랑스에 특파원 한 명 계시지만 그렇죠. 네. 어, 작가님. 네. 네. 정 작가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늘 함께 하는 느낌.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숨 쉰다. 제 생각 파주 영어 마을 같은. 그 푸티 뭐라고 하죠? 프로랑스? 프로방스? 푸티 프랑스. 네. 거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데. 하여튼 근데 이건 이분은 이 사연은 그 이 대수꾼은 네. 솔직히 약간 답이 정해져 있어. 이거 여자분 이러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아, 진짜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자유로운 프랑스에서도 솔직히 용서하기 힘든 일일 거야 이거는. 네. 제 느낌엔 이 남자가 별로야. 별로? 어. 남자가. 아니 별로여도 아니 남자가 아니, 별로면 헤어져야지 그냥 맞아 남자가 토르가 아닌 거지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잘못됐어 이건 내가 봐도 잘못된 거야 나 이거는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어 저도 이거는 여자분이 굉장히 아 이거 여자분 네. 무조건 잘못이야 이거는 예의가 없고 뭔가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정해요 진짜 남자분이 우리 이분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가 없어. 거기 뭐 그루트 달려 있어. 그루트 애기야. 계속 잘하진 않아. 잘하진 않은데. 아이, 그, 아, 그것만 해 계속. 쌍떡잎. 어. 떡잎 색대로만 계속 살아. 열매는 안 나오고. 그런 상태야. 그러면은 정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아 그만 만나자. 예, 헤어지면 되지. 이게 이렇게 하는 그치. 게 맞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진짜 남자분이 뭐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매력 떨어지면 진짜 헤어지자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게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 이건 여자분이 그냥 내가 잘 곳이 없어서 선배 집에 자?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솔직히 그쵸 이거를 누가 이해해요 이거를 대한민국의 저도 좀 진보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좀 야 이거 두 집 살림은 이건 아니야 주지살림 할 거면은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똑똑하진 않아 현명한 그렇죠.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변명을 하려다가 엉킨 것 같아 어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자기가 아차 싶으면서 거짓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 보면서도 이거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저는 이거 내가 이 남자분 입장이면은 슬플 것 같아 진짜 슬퍼 너무 웁니다 우리 토르는 어 진짜 울어요 토르를 우는데 토르를 문다고 근데 그만 까먹고도 예쁜 여자 있으면 그렇죠. 좋아요 이게 토르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 저 한남이에요 어, 하림의 그 노래 있죠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지고 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고 그 노래 참 좋아하신다고 맞아 빨리 정리하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희 청년 구락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대숲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숲은 동국대학교에서 올라왔던 글이고요. 44,047번째 뿌! 2018년 7월 18일 날 올려주신 글이네요. 다년간 남소 여소를 많이 해주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던 입장에서 남녀간 표현의 온도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되게 많이 주선을 해보신 분인가 보네요. 이런 온도차에 의해 제3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선자와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상당히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이니 비슷한 상황에서의 참고자료 정도로만 생각해주기 바란다. 레포트급의 글이에요. 첫 번째, 네. 여자의 말. 따단! 뭐 이런 느낌. 자, 공 같은 남자가 좋아. 잘 생각해봐라. 확실해요? 이거 과거에 저 과거에 이거 읽어보면은 이제 알아 그 내용 아는데 사전 읽어봤는데 이거 과거에 나는 맞아. 자, 공 같은 남자가 좋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을 여자가 했을 때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돼지가 아니라 곰이다. 흔히 여자가 곰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하면 남자들은 곰 이퀄 등지 이퀄 덩치가 크다 이퀄 살쪄도 오케이? 이 사고 에러가 돌아가지만 맞는 사고 에러 아니야? 여자가 말하는 알고리즘 맞는데 이거? 여자가 말하는 공 같은 남자는 키 크고 어깨 넓은 체격 좋은 남자를 말하는 거다. 흔히 말하는 최대 오빠 스타일을 돌려 말하는 것이다 가 곰 같은 남자의 속뜻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천님? 맞죠? 네. 아, 슬프지 않아? 본인은 뭐 같은 남자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행복... 같은 남자. 저는 행복해로 끄고 삽니다. 애초에 끝이 없어 이런 거 돌리면 맞아. 저도 곰 같은 남자 행복해로 돌리잖아요. 곰, 아기 곰. 나 키 작다. 나? 맞아. 곰 같은 남자. 이거는 근데 사실 소개팅을 해주고 이렇게 받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을 애둘러서 말해야 좀 많이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그물이 좀 이렇게 얼기설기 있어야 좀 많이 물고기가 이렇게 좀 크게 잡히지. 너무 막 촘촘하게 예를 들면은 키는 175 이상에 뭐 시력은 1.4 이상이어야 되고 뭐 뮬리르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어 뭐 절대 토끼는 아니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자세하게 무슨 뭐야 그 자기소개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막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는 난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여자들 말 이해는 되는데 공 같은 남자가 좋아. 애둘러서 표현하는 느낌? 눌러서 말하는 게 제일 난감해요. 그거 해주면은 안 좋아해.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정확하게 이런 연예인을 가져와서 연예인 한 세네 장 사진 들고서 자 여기서 평균치를 뽑아내서 나에게 소개시켜달라. 이것도 좀 웃기잖아. 솔직히 주선자 입장에서는 그게 나아. 아, 없으면 없다 하면 되거든. 나도 해줘요 그러면. 그 미역캣 같은 비선호 대상이기 때문에. 비주류 해서 특이 취향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 아니 근데 또 희망초님도 난 매력 있다고 봐. 그 작고 귀여운 매력? 그렇죠. 동양 남자의 아기곰. 아니야 매력 있어. 전형적인 한남 사이즈예요. 네. 신체 사이즈. 한남 평균 이하. 한남 평균 이하예요? 너무 키가 작으니까. 사이즈 프레임에 이렇게 가둬놓는데 토르 맞아. 어 진짜 뮬리를 확인해봐야 돼. 아, 해요. 아, 뭐 그 얘기 좀 그만합시다. 피드백 받았는데 너무 그 얘기 많이 했대. 너무 네. 사이즈를 얘기하고. 그만. 오빠 스타일, 최대 오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죠? 그냥 이 말은 몸 좋은 남자. 네, 사실 최대 오빠 스타일은 약간 나는 약간 그런 사람들 생각 같은 배구 선수. 우리나라 배구 선수 진짜 잘생긴 거 알아요? 피부 하얗고 칠레에서만 운동하는 배구 여자 선수도 여자 배구 선수도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나 약간 그런 스타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대 오빠는 딱 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게 있다면서요. 여자가 생각하는 근육 많은 남자랑 남자가 생각하는 근육 많은 남자가 또 좀 달라요. 네. 다르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최대 스타일은 약간 스포티한 머리 딱 짧고 딱 그 언더아머 나 나이키 이런 거 입고 있는 기능성 팀 그 건달 아니에요? 그거 딱 배달 들고 다니는데 짧게요. 동보선 크게 아 이런 얘기 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토르님이 좋은 스타일. 생각하시는 최대 오빠 스타일은? 저도 그냥 몸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벌크업 돼 있고 살짝 그런 스타일 말하는 것 같아. 이거 솔직히 구라야. 이거 그냥 제 애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알아들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건. 그렇지, 맞아요. 자, 두 번째 말 잘하고 재미있는 남자가 좋아. 아 이거 진짜 이거는 구라야? 얘들아 양세천, 양세형, 양세찬 형제만큼 말빨이 아니라면 잘생기게 재밌는 것이다. 재밌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는 남자라는 걸 잊지 말자. 아 이거 명언이네. 이건 진짜 명언이다. 재미있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는 남자. 슬프다. 슬프다. 갑자기 이제 저희 세 명의 말을 잃었네. 말이 말을 잃었죠. 말인못. 똑같아. 뭐야 이거. 말인못. 아. 재미있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는 남자. 아 근데 유머러스한 남자가 좋다고 하지만 유머러스가 진짜 남자 생각하는 유머러스 다르고 여자 생각하는 유머러스 다르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굴이 어느 정도 딱 돼야 유머가 통한다고. 이게 처음에 솔직히 소개팅은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해본 상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본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만나는 거고. 네. 이게 처음에 첫인상 안 좋으면은 그죠. 외모도 스펙이에요 요즘엔. 오지게 털어도 이게 철통 완전 철벽이 철벽. 그죠. 다 튕겨내. 그렇죠. 그냥 네, 네. 그 아, 그래요? 소개팅 내내 웃고 계산하고 집에 가. 아, 끝. 지금 어디쯤 가셨어요? 아니 네 이렇게 어디쯤 가셨냐 물어봤는데 네라고 와. 어, 잠깐만 이거 경험담이죠. 투르님. 저 이제 군 전역하고 나서 진짜 와 너무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소개팅을 줄줄이 했어. 근데 그때는 쓸데없는 자신감 있잖아. 전역하고 나서. 그렇죠. 아 맞아 맞아. 버프가 팽배할 때 이게 아이씨, 한 여들은 뭐 내 한마디면은 다 그냥 뻑가. 왜냐면 내 후임들 다 죽었거든 나한테. 아 사람 쉬워 하고 가서 딱 털어. 딱 어깨뻥 이빨에 넣고 와가지고 딱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막 나는 스스로 재밌다고 막 열심히 털어. 하고 나는 이제 어디쯤 계셨어요? 어디쯤 계세요? 뭐 내일 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 내일 시험이에요. 3월 우와 3월달에 누가 시험 봐. 3월달에 나 시험 보고 처음 봐. 아 그래요? 아파요. 뭐 아파요. 제사예요. 저 내일 제주도 가요. 평일인데? 이런단 말이야. 아, 일정이 갑자기 잡히죠. 아 진짜 이건 내가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 재밌는 사람이랑 재미있게 생긴 사람 달라. 나는 재밌게 생긴 사람인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는 진짜 첫인상이라서 소개팅이 솔직히 이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곱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배수? 적당히 잘생기고 조금 재밌으면은 엄청 재밌어요. 그죠. 버프예요. 뭐 나는 좀 못생겼는데 엄청 개그맨급으로 잘생기면은 그래봤자 최대치 쳐봤자 그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디폴트예요.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달라요. 다시 이제 출발점에서는 쓸 수 있는. 네. 아 슬프네. 넘어가자. 나 너무 슬프네. 마지막 거 제가 읽어볼까요? 네. 키 안 봐. 나보다 크면 됐지. 제일 어려운 케이스이다. 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키 작은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자. 남자가 박재범처럼 몸이 좋거나 이기광처럼 비율이 좋거나 하성훈처럼 잘생겼다면 키가 작아도 좋다는 의미이다. 이거 네. 희망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제 키가 말해도 되나? 제 키가 165거든요. 근데 뭐 150대는 여성분이 키 안 봐 나만 크면 됐지 하고 저가 소개팅에 나갔다 생각해보세요. 싫어할걸요? 당연하죠. 아 왜 당연해요?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지. 남자 165는 진짜 작아. 그런데 저는 비율도 진짜 안 좋거든요. 이거 너무 슬픈데요. 근데 이러려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토론님 이거는 토론이 너무 아, 죄송해요. 이건 밀리는 사람을 때렸어. 너무하네. 아, 그리고 제 생각했을 때 키 안 봐 나만 크고 나보다만 크면 됐지라고 말하시는 여성분들은 160한 중후반 정도의 그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왜냐면 네. 이분들이 대부분 네. 남자도 솔직히 막 180 후반 되는 남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요즘에 커봤자 그래도 커봤자 180 중반 초 네. 그러니까 제 키 정도 네. 그 정도의 남자들이 보통 크다고 하지 그 이상은 진짜 큰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키를 솔직히 바라는 거지 이분들이 왜냐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170에서 175 사이의 키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정도의 남자들은 솔직히 옆에 서면 솔직히 똑같아 보이거나 맞아요. 여자가 더 커 보이거든.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여자의 말 세 개를 들으니까는 화살이 심장에 4만 3천 개 꽂힌 거예요. 아니 여자친구분 있으시잖아요. 아, 있는 건데 있어도 이게 현실을 아니까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게 알아버리니까는 화살이 꽂히네. 근데 이게 남자 스스로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저보다 큰 여자친구는 만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아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은 여자친구가 솔직하게 뭐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뭐 약간 자존감 이런 거에 솔직히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 주변의 시선이란 걸 솔직히 주변 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밖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이거는 보편적인 거니까 남성분들이 키가 크고 그쵸. 여성분들이 작은 경우가 그쵸. 98%라고 저는 생각해. 99% 솔직히 99.9%인데 만약에 이제 여성분이 더 크고 남성분이 작다 그러면 솔직히 눈길은 가요. 그쵸. 네. 뭐지?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는. 맞아. 솔직히. 솔직히 나 그래. 남자가 돈이 많나? 진짜 그 생각해요. 진짜. 남자 진짜 돈이 많나?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치, 이런 생각이 들어. 네. 근데 이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저도 저 남자인 저도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게 남성으로서 보이는 그 기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시가 박재범이랑 이광근 키가 작다는 얘기야? 키가 작으면서 몸이 좋거나 네, 작아요. 키가 작으면서 비율이 좋다라는. 진짜 작아요. 네, 아, 작아요. 네. 작아요? 70 안 될걸요 솔직히. 오 뭐야? 에이 뭐야 별거 아니네. 아 마이크야 175점 되는 줄 알았어? 네가 뭐야? 아니 왜? 나도 아 그렇구나. 뭐 이분도 뭐 프로필 키는 정확하게 뭐 저희 프로필 키나 실제 키는 좀 많이 그죠. 차이 난다고 그죠. 네이버에서 저희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은 곰 같은 남자인지 모르고 말 잘하고 재밌는 남자 세 명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분들 행복해로 다 터지고 있어요. 그래도 큰 남자 한 명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남자들의 말을 대표하는 거죠. 남자의 아, 말. 네. 이거는 한번 우리 희망천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네, 귀여운 여자가 좋아. 예쁜데 애교 많은 사람이 좋다는 의미다. 보통 남자가 귀여운 사람이 좋다고 하면 여자들은 자신의 지인죽, 빵떡, 묻지 등의 별명을 가진 친구들을 떠올리지만 대부분의 남자가 생각하기에 그건 귀여운 것이 아니라 살찐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건 솔직히 저는 이렇게 빵글빵글하고 귀여운 애들 있어요. 귀여운 여자분들 많죠. 근데 그 남자가 생각하는 귀여움이랑 여자가 생각하는 귀여움이랑 다른 거 같아요. 많이 달라요. 진짜 그거 진짜 달라. 어마어마해. 아유 당해봤어. 네. 아 이거는 그냥 너무 달라. 네. 이거는 너무 달라. 저는 살찐 거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남자 생각하는 귀여움, 여자 생각하는 귀여움 달라. 맞아요. 진짜. 뭐 저도 막 뭐야 귀여워 하고 보면은 그렇네 하고 이제 속으로는. 정말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재밌는 게 앞에 예쁜 데가 있어요. 예쁜 데. 예쁜 데. 그쵸. 이거 사실 이게 세 글자로 딱 끝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나머지 다 알 필요가 없어. 네. 나머지 글 다 펴서 이제 남자는 예쁘면 돼. 예쁘면. 맞아요. 예쁘면 돼요. 솔직히. 네. 예쁘고 귀엽고 귀여운데 아, 예쁘고. 이리, 네. 아 이리. 아이린 같은 그쵸. 허바나. 보셨어요? 하바나. 하바나인가? 아, 하바나 노래 하바나 부른 보셨어요? 거. 많이요. 아이린 하바나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귀여운 여자가 좋아. 섹시한 여자가 좋아. 아 이거 두 번째예요. 갈까요 바로? 두 번째 여자 가봐요. 한번 가보죠. 섹시한 여자가 좋아. 예쁜데 남자를 홀리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좋다는 의미이다.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린다고 입술을 붉게 칠한다고 눈을 개슴치레하게 뜬다고 남자가 무조건 섹시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예로 남자가 몸매 좋은 여자가 좋다고 말하면 그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개미허리 플러스 볼륨감 플러스 기럭지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하며 그럴 때는 솔직하게 주변에 그런 비현실적인 사람 있지도 않다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널 소개해주면 내가 욕먹는다고 얘기해주자. 아, 행복해를 돌리게 해주라. 팩트로 너무 때리네. 이것도 결론은 예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자가 모든 걸 사실 다 축약하고 있죠. 예쁜데. 예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섹시한 여자가 좋아하는 몸매 좋은 여자가 좋아. 아니요? 아 시선 듣네. 물어봅시다. 자 희망천님 몸매 기준 어디 보십니까? 저는 사실대로 합시다. 저는 볼륨감도 보고 비율도 보고. 근데 저는 여자의 몸이라는 게 다 매력이다 생각해요. 원론적인 내가 얘기하고 또 발 빼고 있어. 또 애둘러서. 맞아 애둘러서. 이게 곰 같은 아니, 남자가 좋아하는 거야. 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포인트.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딱 본인이 끌리는 포인트였잖아. 그쵸. 아니 뭐 그 말을 다 넣는데 그걸 왜 그런 거래요. 아니 끌리는 포인트 남 아, 여성분도 있어. 잠깐만. 희망찬이 지금 계속 티났어. 아, 지금 잘 썼어. 야 이거 정PD 이거 좀 편집해 주세요. 네. 꼴 말고 끌이라고 씨발. 야 이거 더러운 메갈 새끼야.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게 어? 아닌 척하는 게 더 더러워요. 내가 완전 싸웠어. 끌리는 거라면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 생각하냐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 주위에서 저같이 말하는 사람 오히려 더 주의하세요. 갑자기? 제가 고백하는데 갑자기 폭탄? 속으로는 진짜 원래 서로, 13B들이 네. 더 더러워요. 그래서 약간 성 문제 이런 게 성 스캔들 이런 게 진보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보수는 당당해요. 네. 대놓고 얘기하잖아. 네. 하자고. 조심하세요, 저 같은 사람. 네. 자, 그래서 우리 토르님은 그러면 포인트. 저는 솔직히 뭐 원래는 어렸을 때는 약간 가슴 같은 게 많이 보였어요, 솔직히. 그 제일 궁금하고.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목선이 약간 눈에 목선이나 여기. 쇄골이라고 하죠. 그게 막 되게 아름다우신 여성들을 보면은 굴곡진 여성들 보면은 오. 되게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외모가 안 들어온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인데 거짓말. 외모보다는 그쪽 이제 이런 라인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슬렌더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인 같은 게 약간 드러날 때 오 굉장히 아름다우시다라고 저는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럼 이분님은요? 이분님은 전 약간 바스에서 이렇게 허리로 떨어진 그 아, 곡선 여기, 여기, 거기를 거기가 이렇게 걸고 봤을 때, 매력 있다라고 느껴요. 저는 딱 그 포인트예요. 아, 이래서 좀 여성 패널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난 여성분들이 어떻게 남자의 매력을 보는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진짜 좀 궁금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 한나톡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이거 이러다 보면 좀 우리 또 끝없이 가. 맞아. 여기서 끊어야 돼. 이러다가 또 네. 아, 꼴리는 걸로 가. 나 분명 끌리는 거였는데. 편집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성분들. 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건 필요 없고 그냥 성격 좋고 멀쩡해만 생겼으면 돼. 어렵다. 얘네는 진짜 답이 없다. 보통 연애 경험이 없거나 연애 세포 사망 직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 조건 안 보는 것처럼 말하고는 막상 얘기해보면 바라는 게 뭐 그리 많은지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사람을 원한다. 자, 이거의 대표 주자가 여기 계시죠? 아, 네. 희망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예쁜 게 최고다. 나는 얼굴만 본다. 성격 모르겠다. 야, 예쁜 게 제일... 좋다. 그럼 우리 희망천님의 어떤 공식적인 이상형 여기서 한번 오피셜하게 발표하고 가시죠. 공식적인 이상형이요? 저는 딱히 그런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저는 근데 눈 큰 여자가 진짜 좋아요. 눈 큰 여자?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쌍꺼풀 이렇게 짓고 그런 갑상선 네. 그 비대증 걸린 거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자연 쌍꺼풀이든 수술 쌍꺼풀이든 상관없이 저는 눈이 예쁘면은 좀 눈이 가더라고요. 네. 우리 토르님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상형은 따로 없어요. 그냥 그때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났던 분들 보면은 약간 일관성은 좀 떨어져요. 저는 안 가려요 잘. 다 좋아요. 잡식. 연예계의 잡식성. 잡식성. 네. 그렇죠. 뉴트리아. 네. 뉴트리아 황해자잖아. 외래종자라. 외래종자이기도 해요 저는. 잡아야 돼. 때로 잡아야 돼. 네, 때로 잡아야 돼. 그렇죠. 얘는 진짜 답이 없다. 이게 답이 없다고 보시나요? 남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뭉뚱그려서 표현한 그렇죠? 솔직히 이상형이죠. 예쁜 거 필요 없고 성격 좋고 멀쩡하게만 생겼으면 돼. 이 멀쩡하게 생겼다는 거의 의미는 예쁜다는 거고. 그렇죠. 성격도 좋으려면 그렇죠. 예뻐야지. 예쁘면 보통 성격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 보여요. 예쁘면 그렇죠. 그렇게 말하세요. 네. 꼽을 줘도 다 참아. 네. 네. 아, 얘 앙탈 부리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기준에 그 여성분의 외모가 성에 안 차. 근데 막 성격이 약간 투덜투덜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럼 아이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근데 솔직하게 내 여성분이라고 다를까? 저는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똑같이 네. 생각해 이거는. 네. 그렇죠. 나쁜 남자 보통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나쁜 남자가 잘생긴 초출한 남자. 맞아. 그렇죠. 잘생겼는데 좀 친친되고 초출되는 네. 남자가 결국 나쁜 남자죠. 보통 저희가 초출되면은 진짜 나쁜 새끼죠. 네. 한남 뭘 찬남 새끼죠. 뭘 찬남. 보통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글 올라가요 저기. 그렇죠. 제 큰일 나요. 저 새끼 똑같은 새끼라고. 네. 저희 막 이제 대나무숲 이런 거 올라와요. 땡땡땡땡 이러면서. 자 그럼 결론으로 한번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주위에 괜찮은 사람 없어? 라고 묻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주선자에게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알아서 찾아 내놓으라고 다짜고짜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선자가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소개해 줬는데 막상 소개를 부탁한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부탁한 사람, 주선자, 소개받기로 한 사람 3명이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거 봤는데 같이 갔던 친구 소개 좀,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되면 주선자도 편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끝이니 진행도 훨씬 빠르며 과정이 짧기에 거절 시 미련도 남지 않는다. 그럼 다들 행쇼! 라고 대습을 마무리 지어주셨네요. 요거 괜찮은데 요것도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여성, 그래. 여성하고 남성한테 물어봤는데 남성은 그냥 그 여성 친구들 중에 그냥 예쁜 여자한테 들이대고 여자가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주위 남자들한테 여자, 자기 여자친구들을 소개시켜줄 때 약간 그걸 생각을 한대요. 이 친구의 성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남자의 성향을 다 고려를 해서 소개를 해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 여자들은. 아, 예를 들면은 이분님을 이분은 저죠. 네. 희망천님을 내가 아는 뭐 여성 지인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그냥 희망천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에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다 때려박는데 여자들은 이제 희망천님의 뭐 성격, 뭐 진보, 매갈, 특징, 매갈이야. 바로 나와? 진보, 매갈, 선비. 뭐 이런 이제 총체적인 걸 생각을 하고 또 내 여자친구의 이제 성격을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아자르를 돌린대요. 돌려가지고 매칭 성공하면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다고. 남녀 회로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어차피 나는 왜 그런 여성분들을 해줬지? 매칭이 다 잘못됐는데. 또 갑자기 그러니까 또... 주선자가 여자였어요? 주선자 대부분 여자였죠. 아, 나는 근데 저는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 없어요. 아, 누가 좀 나도 이렇게 좀 들이대야 되나? 야, 같이 저번에 좀 슬퍼지는 것 같아. 술 먹었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라왔던 분 예쁘던데. 근데 저는 그러면은 되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여자분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얼굴만 보고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소개팅이란 거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예쁜 꽃 사지 않아요? 아니 여자를 또 꽃으로 비유할 아니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아니 이거는 나는 저번 1화 때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탈코르세 디자인도 예쁜 디자인 사고 꽃도 예쁜 거 사고 뭐든 일단은 외모도 지금 스펙이라고 난 생각하는 사회지만 난 스펙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죠. 이런 거에 비하면 스펙이 무스펙이죠. 저도 네. 저 무스펙자예요. 저희 거의 뭐 공격으로 가야죠. 네. 자, 여러분들은 무스펙자 3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대숙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희망천님? 재밌네요. 연애 얘기 좀 하지 마! 몰라! 이 새끼. 힘들어. 상상해야 된다고. 책을 더 읽어와. 책을 더 읽어야 돼. 다음에는 너무 많이 읽어야 돼. 저는 항상 뭔가 배우고 싶을 때 책을 읽기 때문에 뭐 이런 주제가 있으면, 동거 이런 주제 있으면 각 나라별 동거 비율 통계 막 이런 거 조사해 오고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최소 다도 왕이야. 다도 이론으로서는 집대성 돼 있어. 그렇죠. 네. 뭐 소개팅 이런 것도 심리학서 쭉 읽어보면서 막 화상이 뭐죠? 화상에서 지구에 뭐 화상에서 온 남자 막 그런 걸 인용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진짜. 자, 우리 토르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요지경 뉴스 같아요. 와, 저는 아까 사실... 앞에 그 단국대학교 댓글 그래. 보면은 이건 상상하기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영화... 피부에 와닿는 유지경 뉴스. 이거는 영화에서도 솔직히 쓰면은 진부하다고 할 것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라. 아니 저는 또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은데 어차피 책에서 봤으니까 뭐. 이번에 실제로는 뭔지 몰라. 책에서는 소설에서는 무슨 일에서도 그렇죠, 무슨 일에서도 일어납니다. 일어날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되게 재밌게 봤고요.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다들 잘 사시네요 그래도. 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늘 저희 청년 불학부가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사연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오시고 뭐 밥이라도 한 끼 네. 사드리면서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 언제든 댓글이나 우리 정 PD님 메일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언제든 저희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접수를 해서 재밌게 한번 각색을 해서 네네. 소개해주는 네네. 그런 코너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